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김주현, 그림 김중석의 윤이상입니다. 윤이상은 세상 무엇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조국을 사랑했어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독일 국적을 얻은 뒤에도 음악회 팜플렛엔 늘 한국인 작곡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우리 음악이 가진 특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조국을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답니다. 그럼 윤이상의 음악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가 사는 이곳 통영에는 유명한 거리가 있어요. 바로 윤이상 거리예요. 하지만 가보면 특별한 볼거리 같은 건 없어요. 거리 입구에 커다란 높은 음자리표가 달린 기둥이 하나 서 있을 뿐이죠. 정말 유명한 건 윤이상이라는 작곡가라고 해요. 교장 선생님은 윤이상이 통영 초등학교에 다녔다며 자랑스러워 하시죠. 그러면서 해마다 열리는 통영국제음악제에 꼭 가보라고 하세요.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을 기리기 위해 만든 음악제래요. 나는 음악 선생님인 엄마에게 부탁해서 친구들과 함께 음악제에 갔어요. 그런데 연주되는 곡들이 무척 이상하게 들렸어요. 악기들이 서로 다른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듯 제멋대로 소리를 내는 것 같았거든요. 재미있기도 했지만 오래 듣기는 힘들었어요. 같이 간 친구들도 그랬는지 자꾸만 구시렁거렸어요. 연주가 끝난 후 우리는 파라솔이 있는 둥그런 탁자에 둘러서서 음료수와 과자를 먹었어요.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와 과자 봉지를 부스럭거리는 소리, 빨대로 바닥에 깔린 주스를 빨아 올리는 소리가 음악제에서 들은 음악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들어본 음악 어땠니? 엄마가 나와 친구들에게 물으셨어요. 재미있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해요. 잘 모르겠어요. 음악 같지가 않아요. 엄마는 빙긋 웃으시며 윤이상은 그런 음악을 만든 작곡가라고 했어요. 나는 이렇게 이상한 음악으로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엄마한테 윤이상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어요. 친구들도 덩달아 졸라댔지요. 엄마는 기다리셨다는 듯 곧장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윤이상은 어릴 적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란 소리는 모두 다 좋아했어요.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어떤 소리든지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거든요. 8살이 된 윤이상은 통영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첫날 선생님이 교실에 놓인 검은 괴짝의 뚜껑을 열고 무언가를 눌렀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몇 번만 들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노래였지요. 윤이상은 너무 신기했어요. 선생님이 교실에서 나가자마자 검은 괴짝의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흰색 건반이 가지런히 놓여있고 사이사이에 검은색 건반이 보였어요. 건반을 살짝 눌러보았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살펴보다 아래쪽에 있는 발판을 밟고 건반을 누르니 소리가 났어요. 검은 괴짝은 발판을 눌러 연주하는 풍금이었던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틈만 나면 풍금 앞에 앉아 건반을 눌렀어요. 얼마 후에는 혼자서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법도 익혔죠. 어느새 윤희상은 선생님이 놀랄 만큼 연주를 잘하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뒷집 형이 바이올린 켜는 걸 보았어요. 일본에 공부하러 갔다가 취미로 배웠대요. 날마다 뒷집 형을 찾아가서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엄마를 졸라 싸구려 바이올린을 사서 혼자서도 연습했죠. 윤희상은 점점 더 음악이 좋아졌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꼭 음악학교에 가겠다고 결심했죠.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반대하셨어요. 음악가를 떠돌이 약사나 광대처럼 하찮게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윤희상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윤희상을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에게 데려갔어요. 아들의 음악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연주가는 윤희상의 바이올린 실력이 형편없다고 했어요. 음악에는 재능이 없으니 두 번 다시 미련두지 말라지 뭐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연주가한테 미리 부탁해둔 말이었지만 윤희상은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윤희상은 아버지가 바라신 대로 상업학교에 갔어요. 바이올린은 벽장에 처박아놓고 눈길 한번 안 주었죠. 하지만 상업 공부는 정말 하기 싫었대요. 날마다 음반만 들었대요. 주로 서양 음악이었는데 윤희상은 첼로 소리를 가장 좋아했어요. 자기 목소리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날이 갈수록 윤희상은 음악 공부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17살에 무작정 집을 나와 서울로 갔죠. 음반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다가 방송국 작곡가 최호영 선생님이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어요. 제자가 되어 악보 보는 법과 서양 음악의 기초 지식을 배웠죠. 그리고 틈틈이 국립도서관에 가서 음악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2년쯤 지나자 선생님이 더는 가르칠 게 없다고 했어요. 더 배우고 싶으면 일본으로 유학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서양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윤희상은 우선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유학 갈 돈이 없었으니까요. 윤희상은 아버지께 일본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지만 또 집을 나갈까봐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대신 상업학교에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음악 공부를 하기로 했죠. 그렇지만 윤희상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첼로부터 사고 오사카 음악학원에 들어갔어요. 일본 생활은 힘들었어요. 같은 일을 해도 일본 사람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고 잠잘 방 한 칸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30년 넘게 다스리면서 우리나라 사람을 아주 무시했으니까요. 하지만 음악 공부는 재미있었어요. 아름다운 멜로디와 하모니를 만드는 법을 배워서 악보를 쓸 수 있게 되었죠. 첼로 연습도 빼놓지 않았어요. 마침내 윤희상은 음악 콩쿠르에 내보낼 첼로 곡을 거의 완성했어요. 하지만 콩쿠르에는 나가지 못했어요.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벌였거든요. 전쟁이 터지자 일본에서 공부하던 우리나라 학생들은 술렁거렸어요. 모이기만 하면 이번 기회에 일본을 우리나라에서 몰아내자고 했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독립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지요. 윤희상도 음악 공부를 미루고 독립을 위해 싸우기로 했어요. 통영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함께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는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일본 경찰이 찾아와 윤희상을 잡아갔어요. 윤희상은 심한 고문을 받고 몇 달이나 감옥에 갇혀 지냈어요.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돌아다녀야 했지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해서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피를 토하다 죽는 폐결핵이라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느 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마침내 우리나라가 독립했다는 거예요. 윤희상은 병원을 뛰쳐나와 사람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어요. 윤희상은 건강이 나아지자 음악 선생님이 됐어요. 같은 학교 국어 선생님과 사랑에 빠져 결혼도 했지요. 하지만 그 해에 한국 전쟁이 터졌고 두 사람 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 중이라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전쟁 중이라 도저히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결국 목숨처럼 아끼던 첼로를 팔고 말았어요. 일본 경찰에 쫓겨다니면서도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윤희상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자 다시 작곡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다른 작곡가들처럼 동요나 가곡을 많이 만들다가 점차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과 같은 악기로 연주하는 곡을 만들었어요. 덕분에 우리나라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 문화상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부끄러웠어요. 혼자 유럽에 가서 음악 공부를 더 하기로 했어요. 그때가 40살이었어요. 그 무렵 유럽 음악가들은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 들으면 시끄러운 느낌부터 주는 음악을 만들었어요. 클래식과 다른 이런 음악을 현대음악이라고 해요. 전통적인 음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음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윤희상은 독일의 서베를린 음악대학에서 작곡과 음악 이론을 배우면서 그때까지 한국에서 만든 악보를 몽땅 태워버렸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공부를 마칠 때쯤 일곱 악기를 위한 음악을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멜로디는 없지만 악기 하나하나가 자기만의 소리를 내는 곡이었죠. 윤희상은 이 곡을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열리는 현대음악제에 보냈어요. 처음으로 자기가 만든 곡이 연주되는 걸 들으며 가슴이 조마조마했지요. 연주가 끝나자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며 훌륭하다고 칭찬했어요. 이제 윤희상은 유럽 현대음악가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어요. 윤희상은 유럽에서 자기 실력을 더 펼쳐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을 독일로 불러들였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에 8시간씩 꼬박 곡을 써서 음악제에도 보내고 방송국에도 보냈어요. 그러다 동양음악을 소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어요. 이 일을 위해 우리나라 음악에 대해 공부하다가 문득 서양 악기를 우리나라 악기처럼 연주해보고 싶었대요. 첼로의 줄을 활로 문지르는 대신 가야금처럼 뜯게 하고 플루트는 대금처럼 떨면서 불게 해보았어요. 작은 북으로는 장구 소리를 흉내내도록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낙양을 만들었는데 연주자들은 이 곡을 싫어했어요. 잘 쓰지 않는 연주법이 많아서 너무 어려웠거든요. 윤희상은 불평이 심한 첼로 연주자에게 손으로 뜯어 연주하는 방법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다행히 연주회는 무사히 끝났어요. 관객 중 절반은 브라보를 외쳤고 나머지는 우우 하며 야유를 보냈어요. 윤희상의 음악은 유럽 사람들에게 너무 낯설었으므로 한동안 화제에 올랐어요. 윤희상은 우리나라 음악을 꾸준히 연구했어요. 우리나라 음악은 멜로디 없이 리듬에 맞춰 연주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사물놀이만 해도 꽹과리, 장구, 징, 북을 두드려서 흥을 낼 뿐 멜로디는 없지요. 반대로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아름다운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을 만들어 왔어요. 자연히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이 줄로 된 악기를 많이 썼죠.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멜로디 없이 다양한 소리만으로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윤희상은 우리나라 음악의 가치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어요. 마침 세계적인 음악제인 도나우에싱겐 음악축제에서 연주할 곡을 맡았어요. 윤희상은 우리나라 궁궐에서 제사를 올릴 때 연주하던 음악이 떠올랐대요. 제사는 궁궐에서 축제와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목을 예악이라고 하고 서양 악기를 우리나라 악기처럼 떨거나 두드려서 연주하도록 했어요. 징과 박, 목탁 등 우리나라 악기도 사용했죠. 연주에는 성공적이었어요.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동양 음악과 서양 음악이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칭찬했어요. 이제 윤희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독일에서 온 지 11년째 되던 어느 날, 윤희상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온 전화였어요. 어릴 적 친한 친구였던 최상한이 보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왠지 깨름칙한 느낌이 들었대요. 한국 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원수처럼 여겼거든요. 하지만 윤희상은 북한에 꼭 가보고 싶었대요. 친구도 친구지만 북한에 있는 사신도라는 고구려 때 벽화를 꼭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북한에 가자마자 평안도 강서의 옛 무덤에 있는 사신도를 보러 갔어요. 무덤 벽에 그려진 그림이 너무 생생해서 입을 담을 수 없었어요. 특히 청룡은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았대요. 독일로 돌아온 윤희상은 사신도를 떠올리며 영상을 만들었어요. 첼로는 백호, 플루트는 현무, 오보에는 청룡, 바이올린은 주작으로 정해서 마치 사신도를 보는 듯한 느낌이 나오도록 했죠. 이 곡을 들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림처럼 신비하다고 감탄했어요. 여기저기서 연주 초청이 들어왔고 윤희상은 매우 바빠졌어요. 1967년 6월 17일에도 연주 초청 전화를 받고 나갔죠. 그런데 나흘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부인이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어디서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때 윤희상은 우리나라 중앙정보부 직원들에게 납치되어 서울의 어느 컴컴한 지하실에 갇혀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윤희상을 둘러싸고 북한의 간첩이라고 윽박질렀어요. 윤희상은 펄쩍 뛰었지만 돌아온 건 심한 매질과 욕설뿐이었죠. 영문도 모르고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야 사신도를 보러 북한에 다녀온 것이 간첩 누명을 쓴 이유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윤희상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무서운 형벌이었죠. 외국에 살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비슷한 이유로 잡혀와 있었어요. 신문에서는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이라고 소개했어요. 윤희상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자 세계 음악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한국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윤희상을 풀어달라고 하고 윤희상의 가족을 돕기 위해 연주회를 열어 돈을 모았어요. 처음에는 뒷짐만 지고 있던 독일 정부도 윤희상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독일의 한 극장에서는 윤희상에게 오페라를 만들어달라는 부탁까지 했어요. 윤희상은 감옥에서 연필과 지우개, 악보용지를 받았어요. 어쩌면 이 작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추운 겨울날, 윤희상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오페라를 썼어요. 책상이 없어서 악보용지를 바닥에 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썼대요. 손이 시리다 못해 오그라들 것 같으면 입김을 호호 불어서 녹였어요.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마음만은 자유롭고 싶었어요. 나비가 되어 창살 사이로 훨훨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이렇게 해서 오페라 나비의 미망인이 완성되었어요. 나비의 미망인은 배우들의 노래가 중심이 되는 오페라예요. 마치 판소리를 하듯 노래와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배우는 목청을 떨면서 아주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넘나들어야 해요. 그래서 목이 상할까봐 이 오페라를 피하는 배우도 있대요. 이 곡은 윤희상이 감옥에 있는 동안 무대에 올려졌는데 관객들은 오페라가 끝나자 서론 한 번이나 박수를 쳤어요. 윤희상은 납치된 지 2년 만에 겨우 풀려났어요. 세계 음악가들과 독일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노력한 덕분이었죠. 독일로 돌아온 윤희상은 서베를린 음악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어느 날 독일 정부가 1972년 위넨올림픽 축하 공연 오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전 세계가 하나로 화합하는 올림픽이니까 동양과 서양의 음악을 아우르는 윤희상이 가장 알맞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페라의 주제를 고민하는데 문득 심청이 이야기가 떠올랐대요. 아버지를 위해 바다에 몸을 던진 심청이를 통해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자. 오페라의 제목을 심청으로 정했어요. 뱃사람들의 노래는 통영 어부들의 뱃노래로, 우물가에 모인 여자들의 노래는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가락으로, 용궁의 음악은 어릴 적 들었던 유랑극단의 노래소리로 채웠죠. 합창과 독창이 어우러진 멋진 오페라가 막을 내리자 우레같은 박수소리가 그칠 줄 몰랐어요. 자리에 앉아있던 윤희상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관객들에게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답니다. 윤희상은 오랫동안 고통스러웠던 감옥 생활을 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괴로웠지만 점차 세상이 평화로워지기를 바랐어요. 그래서였는지 윤희상은 그때까지와는 다른 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 악기가 제각각 소리를 내던 이전 음악에 비해 아름답고 듣기 편한 멜로디와 화음을 만들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윤희상의 음악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이 대표적인 곡인데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주어요. 몇 년 뒤에 만든 광주여 영원히는 강한 리듬과 멜로디를 함께 느낄 수 있어요. 윤희상은 음악을 통해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화해하기를 바랐어요. 마치 제각기 소리를 내던 악기가 사이좋게 어울려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윤희상은 작곡가로 성공했지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답답했어요. 36년 동안 빼앗겼다가 겨우 되찾았는데 남북으로 갈라지다니. 윤희상은 남한과 북한이 하루빨리 화해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고민 끝에 기자회견을 열어 남한과 북한 정부에 민족합동음악제를 열자고 제안했어요.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음악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병든 몸으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음악회를 열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1990년 10월 18일 드디어 범민족 통일 음악회가 북한에서 열렸어요. 음악회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음악회에 북한 음악가들이 참석했죠. 이후 남북이 함께하는 예술 공연이 이어졌어요. 남한과 북한이 다시 화해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거예요. 79살의 윤희상은 오랫동안 알아온 심장병과 폐병으로 입원했어요. 점점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윤희상의 꿈속에서는 늘 통영의 푸른 바다가 보이고 바닷바람이 볼을 간지리는 게 느껴졌어요. 해변의 하얀 모래 위에는 벌거벗고 뛰어가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모두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었어요. 윤희상은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다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아무래도 살아서는 고향에 못 갈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마음 약한 말 하지 말라고 위로했지만 윤희상은 대답도 없이 멍하니 있다가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자 푸른 바다가 또 보였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어 그랬는지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나비처럼 훨훨 날아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정말 긴 이야기를 했구나. 모두 잘 들었니? 엄마가 생수로 목을 축이며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통영에 오시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요. 친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나는 너무 슬퍼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윤희상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음악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한 사람인데 왜 그토록 힘들게 살아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전쟁, 가난,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까지 윤희상을 괴롭혔어요. 그런 가운데 윤희상은 음악을 만들고 세계적인 작곡가가 됐어요. 음악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윤희상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대요. 어떤 곳에 있어도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하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